right here, girl. La la la la la la la. Tayo. Hey, bring it in now. La la la la la. Sing that boy. 뭘 그리망설여 기다리지 마. Don't worry or 나를 봐봐. 바짝 바짝 목이 말라 핫한. 깜짝 깜짝 놀라 나는 핫한. Hurry up, wake up, wake up, get up, get up. As long as we're together, 아직 하나 안개 덮인 내 인생 속에 어둠을 비친 너는 너무 완벽해. 나란